시간은 가고 불안함이 널 삼킬 때 그 어떤 날도 난 한결같이 네 밤을 지킬게. 기쁜 날은 늘 언제나 짧아 아픔은 잘 잊혀지지 않아. 그래도 난 너의 보통의 밤에 항상 그렇게 네 옆에 있을게. 사랑도 때론 답이 아닌 듯한 그때 네 맘이 맞다고 흔들림 없는 대답을 해줄게. 여전히 너의 곁에 always.